그 악한 반역무리인 자유한국당을 쓸어버려야 한다. 민족화의 협의회 대변인 담화. 남조선에서 친미보수 정당이며 유신파쇼 독재의 잔당인 자유한국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대중적 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금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은 물론 가정주부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군중은 친미 친일 주구 집단이며 극악한 동족 대결로 전쟁 위기를 몰아오는 민족 반역의 무리인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하여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 투쟁은 지역 보수의 아성이라는 경상도 지역과 대구에까지 급속히 번져지고 있다. 남조선 각 계층은 촛불 집회, 기자회견, 규탄 모임, 오행시 장작 발표, 자유한국당 의원 때려잡는 놀이, 자유한국당 마크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기, 손조라를 통한 문자폭탄 공격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친미보수패당의 죄악을 준열히 단죄규탄하고 있다. 각 계층의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은 남조선 사회의 질곡이며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친미 4대와 동족 대결, 파쇼 독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자주와 정의, 민주주의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지극히 의로운 투쟁이다. 자유한국당은 만고역적이며 인간 오작품인 박근혜 년의 더러운 치마폭에 매달려 유신 독재의 부활과 파쇼 폭압, 부정부패와 반인민적 악정, 친미 사대와 동족 대결에 광분하면서 민족 앞에 온갖 죄악을 더 쌓아온 극악무도한 반역패당이다.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온결의가 지지찬동하는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그 리행을 완전히 가로막았으며 북남관계를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반민족적인 범죄자들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다. 지금도 이 패거리들은 동족을 주족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우리 민족을 핵참화 속에 밀어넣게 될 미국의 사드 배치에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자주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매도하며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 항거의 촛불을 추켜든 인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대면서 박근혜 년의 역적지를 비호두둔하며 가진 악행과 난동을 부리던 극우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첫째 가는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이 제 아무리 골백번 혁신과 쇄신을 죄쳐대도 까마귀는 영원히 백로가 될 수 없듯이 가증스러운 천하의 반역물인 극우 보수패당의 추악한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박근혜 년과 함께 민심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유한국당 패거리와 같은 극악한 대결광신자, 패륜패덕의 무리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역적 패당을 더 이상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이 분노한 민심의 절규이다. 동족 대결과 파쇼 독재, 친미 사대가 체질화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보수 잔당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 통일은 물론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도 실현될 수 없다. 남조선 각 계층은 저주스러운 사회악의 본거지이고 박근혜의 적폐의 1호인 자유한국당을 모조리 역사의 오물장에 처박을 때만이 촛불투쟁의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7월 10일 평양.